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요 나가자 저소나 병진 앞으로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존곤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가요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에서 제시하신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혁명 노선을 힘있고 진취적인 시음악적 형상으로 반영한 선건 시대의 정책 가요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간결하고 함축된 시어들로 우리가 나갈 길은 위대한 당이 가리킨 오직 한 길,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평진시키는 길뿐이며 이 길에 우리의 운명도 창창한 앞날도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손권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르러 모시고 경려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이용도 따라 백두산 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제시된 당의 병진 노선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항시적인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저국과 혁명을 포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태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세계를 딛고 오를 담대한 배짱을 간직하고 당의 병진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힘과 기백이 넘쳐 흐르는 밝고 진취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보다 큰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구성된 선율은 레네림 대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약간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단순하면서도 절도가 있고 격정이 더욱되는 음진행어도 병진 노선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는 천만 국민의 앙양된 감정세계를 훌륭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이용도 따라 나아가는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손권조선의 앞날에 대한 낙관을 안겨주며 힘있게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평양은 나의 심장.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독은 작사, 솔명순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0이 198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향도성으로 높이 격찬하면서 향도성이 빛나는 우리 평양, 조선의 심장 평양에 대하여 긍지럽히 노래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요에서는 서박하면서도 생활적인 시 형상들을 통해서 평양이 왜 우리 민 모두의 심장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 넘치는 곳, 그리워 부르고 못 잊어 부르는 나의 운명 모두 다 맡기고와 같은 시행들은 소정적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일반화하면서 그것이 깊은 소정 속에 전위민족 감정으로 승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빛나는 우리 평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는 가사 형상은 그에 맞게 구사된 손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인상 깊게 돋구어집니다. 손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거의 모든 소절의 강박에 좀 사분 소리표가 넣이면서 행복을 담아싣고 끝없이 출렁이는 대동강의 물결인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마음껏 희망을 꽃피우는 우리 민의 설레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양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흉흉한 영도 아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불멸의 로고를 뜨겁게 전하며 사회주의 조선의 심장으로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